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콘크리트 벽과 아스팔트 바닥, 나비도 볼 수 없고 제비도 볼 수 없고, 게다가 겨울과 여름이 갉아먹을 대로 갉아먹어서 이 여의도의 봄은 껍데기만 남은 계절같이 여겨집니다. 그렇게 초라한 계절의 틈새로 인사발령이 나붙고 책상 옮기고 자리 정리하고, 여의도의 직장인들에게 봄은 아주 어수선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이맘때도 꼭 오늘같이 영화음악을 시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계절, 똑같은 방송, 똑같은 목소리. 따지고 보면 사실 1년 동안 외관상 변한 게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 사소한 변화가 참 많습니다. 자, 음악 들으시면서 그동안 뭐가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화 졸업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습니다. April Come She Will. 오늘 이 첫 곡은 홍동식 프로듀서와 제 마음이 딱 맞아서 오늘 첫 곡은 이 곡을 들려드려야지 하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이 곡 외에 다른 곡은 첫 곡으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소한 변화들, 여러분 주위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가만히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날 지나던 우리 어머니 허리가 약간 굵어지신 것 같고요. 아버지 주름도 늘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빠졌어요. 눈이 조금. 아마 비디오랑 영화를 1년 동안 또 엄청 본 모양이에요. 눈이 이렇게 나빠진가 보니까. 저는 세상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선형으로. 다만 급격한 변화는 없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그 다음에 보면 어느샌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변화한다는, 발전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날일지 모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김재일 씨. 김재일 씨 엽서 두 장 받았어요. 만화까지 그려주셨네요. 제가 만화 참 좋아하는데, 그 신문 시사 만화처럼 그 네 단 만화인가요? 이런 게 그 4단 만화를 보내주셨어요. 엽서를 보내기까지 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주먹 쥐고 땀 흘리고 부르르 떨고 그럴 정도로 힘드세요? 엽서 보내는 거 간단합니다. 제가 그리고 모든 엽서와 편지 사연 다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엽서가 혹시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이 안 되더라도 제가 수첩에 적어놨다가 언젠가는 여러분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글씨만 봐도 저는 혼자서 얼굴을 생각해요. 이런 얼굴이겠지. 자, 말이 길었습니다. 김재일 씨, 친구 박신욱 씨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군에 입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일 씨도 그 마음에 여유 가지시고요.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신흥 3동 조현주 씨, 성룡 오빠의 생일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나이로 41살인데 참 어떤 사람은 좋아요. 40살이 되도록 오빠 소리 듣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의 이선영 씨, 이 곡 어떨까요? 영화 릴리 마를렌 중에서 띄워드리는 곡인데요. 하이틀로 유용석 씨가 신청하신 그 가수의 음성으로 띄워드릴게요. 원래는 마를렌 드 트리가 영화 속에 불렀는데요. 오늘은 마리 라포레가 부릅니다. 릴리 마를렌.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song. You didn't look back. You didn't look on. In the moment of reason. In the moment of hope. In the name of religion. In the name of dope. In the name of freedom. You drifted away. To see the sunshine.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윤정 학생,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다기의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는 아주 격렬한 영화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에서 보노 앤 게빈 프라이데이의 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국 법조계에서는 정말 잊지 못할 치욕으로 기록되는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죠. 아무 죄 없는 한 청년과 그 가족, 또 친구들, 이들이 모두 테러범으로 조작돼서 1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건. 하지만 끝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사인의 길드포드 사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미 보신 분들은 뭔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 같은 어떤 힘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으로 우리 양심에 와닿는 진실의 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한 배우의 재능 역시 이 영화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보여졌습니다. 특히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건달 청년에서 인권 투쟁가로 변해가는 주인공 제리, 그 역의 다니엘 데이루이스. 정말 뭐 더 이상 말을 수식어가 필요 없는 연기를 했었죠. 뉴욕타임즈지는 그런 그의 연기를 보고 지금까지 다니엘의 연기는 연습이었다. 이 작품이야말로 그의 걸출한 연기가 아낌없이 드러나는 영화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는데요. 뭐 다니엘 데이루이스,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로서 정말 손색 없는 배우죠. 그의 야누스적인 매력이 많은 여성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봄. 그 중에서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하지요. 체코미뇨입니다. 요이 요이 요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정명수 씨. 잘 들으셨습니까? 카드 잘 받았습니다. 영화 프라하의 봄 중에서 요이요이요이 띄워드렸습니다. 1968년의 프라하. 이곳에서 뇌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는 구속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속박 없이 사랑을 즐기는 화가 사비나. 그리고 그를 만나러 프라하로 달려온 순박한 테레사. 영화는 토마스와 이 두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망명한 사람들의 불안과 소련에 지배당한 체코인들의 분노, 이런 정치적 상황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제 주인공 토마스는 바로 이런 체코인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죠.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정말 아주 독특한 매력을 지닌 바람둥이였지만 소련에 타협하라는 제안만은 끝내 거부한 의사 토마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순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군에 의해서 의사직을 박탈당하고 청소부로 또 농부로 이렇게 인생 역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인생은 체코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역사와 정치적인 상황 속에 묻혀가는 개인의 운명.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둘 간의 관계를 표현해내는 데는 다니엘 데이로이스라는 이 배우가 지닌 이중적인 매력이 참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짙은 눈썹에 푸른 눈동자, 또 입가에 퍼지는 그 엷은 특유의 미소, 강렬한 눈빛. 한마디로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유연함이 얼굴 표정 하나에 모두 담겨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남성다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다움, 이것을 표현하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의 출세작이 된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가 대표적인 경우죠. 자, 이 영화 중에서 들어봅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리타 울프입니다. 안현태 씨 뭐가 그렇게 심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곡으로 그 심란함이 다 떨쳐졌으면 하네요. 특히 노래 첫 부분에 이렇게 뾰록뾰록 하는 소리가 마치 그 세제가 비눗방울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중에서 리타 울프가 부른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였습니다. 파키스탄 청년 오마르와 동성애에 빠진 건달 청년으로 나오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바로 조니 역인데요. 오마르의 세탁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특히 펑크족 스타일의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또 그렇게 여성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이 영화로 뉴욕 비평가 협회가 수상하는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그 결과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연기 경력은 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니엘 데이로이스, 1957년 영국의 개관 시인인 아버지 세실 데이로이스와 여배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꿈꾸기와 환상의 장기계를 좋아해서 아주 일찍 연기자가 될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신 덕에 10대 때 이미 런던의 유명 무대에 섰고요. 특히 영국 국립극장에서 공연됐던 햄릿은 비평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연기한 햄릿은 그 중세의 왕자라기보다는 좀 염세적이면서도 연약한 영혼을 지닌 현대의 젊은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데이로이스 시계 햄릿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기식으로 표현해내는 걸 연기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작품마다 변신하는 그의 연기의 폭은 상당한 걸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별명이 카멜레온 액터입니다. 이 작품에서의 그를 생각하면 이 별명이 정말 잘 맞구나 싶을 거예요. 전망 좋은 방, A Room with a View 중에서 푸치니의 자니스케키 중에 나오는 오미오 빠비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아 키리테 카나와가 부른 오미오 빠비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삽입됐던 푸치니의 자니스키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동그란 안경테 너머의 차가운 눈빛 언제나 어깨를 치켜세우면서 걷는 꼿꼿한 걸음걸이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영화 전망 좋은 방에서 보여준 영국 귀족의 모습이죠. 위선과 이상만이 가득한 귀족 청년 세실. 이 세실이 바로 다니엘 데이로이스였다는 사실을 영화가 끝난 한참 후에야 알았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그의 연기 변신이 뛰어났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 영화 전망 좋은 방에서는 목소리도 좋기로 소문난 이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책을 읽는 장면들을 보여줘서 또 그의 재능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다니엘의 연기 변신 하면은 1990년에 그에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안겨주었던 그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나의 왼발, My Left Foot. 실존인물 크리스티 브라운의 얘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반신불수로 처음부터 마룻바닥을 뒹 겁니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물론 들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가늘고 긴 그의 발가락이 연필을 쥐고 또 붓을 쥐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들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나오죠.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을 외치면서 푸른 눈동자를 빛내던 다니엘 데이루이스. 이 영화 속의 화가 크리스티 브라운이 정말 기억에 생생하네요. 작품마다 이렇게 독특한 매력을 펼칩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그런데 그 자신은 또 자기 연기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저 사람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히 그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기는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그 환상은 현실보다도 더 가깝고 중요한 자신만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라스트 모이칸 속의 호크아이가 유독 그에게 잘 어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서울 강서구 화곡 사동에서 황용담 씨, 대전 서구 도마일동에서 이지연 학생, 또 이수용 씨, 광주 화정 삼동에서 정자영 씨, 하는 일이 무척 안 된다고 이 곡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고 김기원 씨가 또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김지윤 씨가 신청하셨죠.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키스.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키스 띄워드렸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이제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는 그런 길에 들어섰네요. 그런데 그는 벌써 마론 브란도나 잭 니콜슨 또 로버트 드니로 같은 그 배우들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 확실하게 심어놓고 있고요. 나의 왼발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베를린 나무주연상을 수상해서 이미 명실공히 영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연기자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을 제쳐두고라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게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신비로움이 있죠. 그것은 영화와 현실을 넘나들며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의 인생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꿈꾸는 자유를 구속하는 연기라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자, 이런 당당함, 자유를 꿈꾸는 그의 모습이 항상 새로운 연기,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또 한 번 바람기 많은 매력적인 남자로 출연하는 영화가 있죠.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한 남자가 아내의 친척인 여자를 사랑하면서 펼쳐지는 러브스토리. 바로 곧 개봉되는 순수의 시대, The Age of Innocence입니다. 이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다니엘 데이로이스, 위노나 라이더, 미셸 파이퍼 등이 함께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바로 그 매력적인 남자로 출연하고 있고요. 또 곧이어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출연하는 영화는 윌리엄 허트와 니콜 킷맨, 홀리 헌터 등과 공연하는 진 캠피온 감독의 영화입니다. 숙녀의 초상, Portrait of a Lady라는데요. 자, 그 영화도 뭐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나오니 우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최근 영화 곧 개봉되는 순수의 시대 중에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리죠. 영화 The Age of Innocence 중에서 라데츠키 행진곡 들어보시죠. 동의 박상원 씨 편지를 읽어보면 박상원 씨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오히려 친구 효연 씨를 걱정해 주셨네요. 자, 두 분 다 힘내시라는 의미로 붉은 10월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부산의 장민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메인 타이틀 힘 투 웨드 옥토버였습니다. 하이틀의 김민정 씨, 영화를 하나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세상에.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은 참 드문데 현철이라는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그 친구로 꼬시기 위해서 이 곡을 들려주고 싶다고요. 저 What a Wonderful World는 영화 음악으로 똑같은 제목이 두 곡이 있습니다.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 아저씨의 그 What a Wonderful World가 아니고요. 위트니스 중에서 샘 쿡이 부르는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a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Don't know much about geography, don't know much trigonometry, don't know much about algebra, don't know what a slide rule is for, but I do know what it was is two, and if this one could be with you,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Now I don't claim to be an A student, but I'm trying to be. For maybe by being an A student, baby, I can win your love for me.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a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La ta ta ta ta ta ta. History. Biology. Well, la ta ta ta ta ta ta ta ta. French I took. Yeah.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손원기 학생, 어떠세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세상은 살만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Whitney Houston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해리슨 포드와 켈리 맥길리스가 그 헛간이었죠. 춤을 추면서 돌리면서 그때 흐르던 샘 쿡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초구 방배사동에서 정풍균 학생, 성호, 병민이, 봉진이, 재룡이, 승현이, 그리고 작년 2학년 11반 친구들, 담임 선생님이셨던 장경진 선생님과 함께 들으십시오. 정풍균 학생의 이름만 들으면요, 민들레가 생각이 나요. 민들레 꽃이가 바람을 타서 막 날아갈 것 같은 생각. 자, 진욱이와 함께 들으세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이상현 씨, 강지선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 그라운드헉 데이 중에서 I got you, babe. 시어니 앤 쉐어, 그 가수와 배우로 유명한 쉐어의 음성으로 들으면서요,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But at least I'm sure of all the things we got, babe. I got you, babe. I got you, babe. I got flowers in the spring. I got you to wear my ring. Walk with me.